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고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이라는 곳에서도 오직 빛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 말씀 주실 때에 하늘 지혜도 더불어 주시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초월성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느님에 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어서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 세계에 갇혀 사는 3차원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원 세계를 초월하는, 넘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그 이해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다만 성경에 기술된 윤리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뿐이죠. 나머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이성이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그걸 증명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론은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몇 가지 기술 외에 나머지는 모두, 성경 기록의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존재로서 그 윤리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윤리적 측면, 그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하늘 섭리, 인류에 대한 사랑, 그가 제시한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 혹은 자신에 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하는 신에 대한 윤리적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 그분이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의 윤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요,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윤리를 말을 하는 거죠. 결코 사람이 깨진 심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인간 도덕 윤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승화된 어떤 또 다른 윤리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윤리와 하늘의 윤리가 충돌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 윤리를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눈이 차라리, 앞이 안 보인다 하면 맹인이라고 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한 것이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답답한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윤리적 측면만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윤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려 들면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설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이게 신께서 초월적인 존재께서 보여주신 일이거든요. 가르쳐 주신 하늘 섭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윤리적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랍비인 니고데모가 따지듯이 묻는 거죠. 도무지 자신의 윤리로는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윤리적인 하늘 섭리의 발현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간단 없이 과학적인 상식의 잣대로 들이댔던 거죠.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큰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느님이 하신 일,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긴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어 차례 정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의 윤리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관한 기술 역시 우리의 이해를 살짝 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몸으로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난다고 했는데, 썩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이해는 어떠냐면, 그저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몸이, 새로운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몸은 썩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걸 플라스틱 같은 몸뚱아리로 다시 날 것이냐? 이런 진술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듭남 역시 다시 나기는 날 거예요. 그렇죠. born again이잖아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인간 윤리는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도무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온전히 하늘 윤리로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하늘 섭리를 깨달아야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약이라는 성경을 아무리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랍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 접근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상식을 총동원하여 그걸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어미의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반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중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미 놓여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기초를 놓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억울할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나름대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남이 보기에 정말 화끈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하게 이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이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고, 예배도 모이게 힘쓰라 하신 말대로 많이 드렸을 거고, 성경 공부도 충실히 잘 해 왔을 거예요. 이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미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놓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단 말이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기도 하고 말이죠. 말끝마다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오마이갓, 이거 아마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주여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실수하거나 무슨 일 했을 때 탄식처럼 하는 말, 오마이갓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얼마나 많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을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돌 김용옥 선생의 한신대에서의 설교를 비판한 방송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클릭수가 제법 높아요. 많이 이걸 보시거나 팟빵에서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도 꽤 많이 달렸어요. 당신이 돌의 말에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돌의 말이 뭐였죠? 그는 간단없이 부활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은 몇 번의 저와 댓글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점잖게 다루셨더라고요. 점잖게 다루셨는데 성경도 꽤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식견을 가지고 반박을 하시고 또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주대심과 그리스도 대심, 그러니까 성경에 특정하고 있는 그 개념 바깥에 그냥 예를 들어서 종교라는 것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가르침 그 차원에서 읽어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제가 도우를 비판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의 신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계 내에서도 의심을 품거나 다른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기초를.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성경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하나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차원과 또 그분이 아들 되심으로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인자를 그냥 인자로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늘 섭리를 풀어 가르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 같으니 그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 그것이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그랬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동등한 분이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 하나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3차원 세계 안에서의 이성, 겨우 최고로 확대시키고 확장시켜봤자 3차원 세계 안에서의 이해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성을 가지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간과한 채 말이죠. 그 이성 안에서 하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객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두 개의 객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두 개의 객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기초를 놓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말을 해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쯤 하나, 누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 선지자쯤 하나로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죠? 훌륭한 개혁가,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혁명가로 인식을 하잖아요. 대단한 성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성인. 그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기초를 놓은 거죠. 다른 기초. 요즘에 또 다른 기초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기초가 있죠. 목사를 예수 대신 신앙을 해요. 요즘에 목사를. 그래서 비판하는 게 목사교, 목사교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foretelling이죠. foretelling. fortune telling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foretelling, 앞서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르죠?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foretell 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흡사 자신이 중보자인 듯한 뉘앙스를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매우 특별한 것으로 하죠. 이건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또 다른 기초를 놓고 있어서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수의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 그래요. 중보자는 딱 한 번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성도의 향기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데 자신들이 없어 중보자인 듯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계 내에서 그래서 어떤 또 운동이 벌어졌죠?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들의 말이 성경적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처럼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예언적 발언들이 성경적 가치가 있다. 그만한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주장이 뭐죠? 이들도 자기들이 중보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점괘를 말을 하거든요. 개인들의 삶에 대한 포춘텔링, 점을 쳐주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성경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장한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한 신학적 이론을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기도 하단 말이에요. 피터 와그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책을 저도 교과서로 교회 성장학에서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교의 목사, 예를 들어서 지방신학이라고 하는 정말 조그맣고 정말 신학 같지도 않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이잖아요. 인문학으로. 그런 학문 같지도 않은 그런 걸 가르친 정말 이름도 없는 신학교가 아니라면 그런데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피터 와그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받았지. 그렇죠? 저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에 관한 부분. 물론 저는 이제 다 버렸어요. 교회 성장에 관한 제 이론들을 다 쓰레기통에 쳐박았으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그와 같은 물리적 성장에 관한 제 이론들을 다 버렸는데 아무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기가 막히더라.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피터 와그너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뭐예요? 신사도,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그의 말이 곧 하늘의 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서 하는 일이 뭐죠? 기도를 취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집 같은 거 있잖아요. International Prayer,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HOP이라는 게 있잖아요. IHOP. 그렇죠? 그래서 International에 I 띄고, House에서 H 띄고, Of에서 O 띄고, 그 다음 P에서 P 띄고, 그래서 IHOP 그러거든요. 근데 이 IHOP이 원래 팬케이크 파는 그 식당 이름이에요.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취합해서 하느님께 자기들이 사도로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하는 게 막 안수 기도해주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하나님께 대신 전달하고 막 이런 거죠. 물론 이것들이 그 이전에도 내내 있어 왔어요. 이런 모습들이 한 100여 년 전서부터 그 오순절 신학이 태동이 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로 확산됐죠. 전 세계 기독교를 발전시킨 것이 미국이기도 하지만 신학을 또 전 세계 기독교계를 굉장히 크게 망가뜨린 것도 미국이란 말이에요. 강도같이 죽이고 상하게 해치게 했던 일이 바로 미국의 이와 같이 신학적인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무장했던 그 몇몇의 선생 그리고 그 선생을 따랐던 다수의 목사들 그리고 목사의 영향을 받은 굉장히 많은 교인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돼버린 그들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대신 목사를 신앙을 하더라. 목사를 대신 앉혀놨어요. 목사가 중보자인 것처럼 그리고 목사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이라고 할지라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다. 성경적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다. 신앙 윤리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들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바로 댓글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은혜라고 삼키다가 목에 걸린단 말이에요. 목에 걸리면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취할 것 취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말도 잘 꼼꼼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그리고 제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그 말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의외로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이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본문이 9절서부터 3장 9절서부터 15절인데 4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말을 1장에도 보니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했죠? 바울도 답답해서 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한다면 아볼로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듯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바울이?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와서 절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 옷을 찢고 울며 탄식했던 그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도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요, 처음에 나눌 때 어떻게 나눴죠? 어떤 파가 있다고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더불어 예수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밥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기적이 벌어졌으면 현대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예수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지만 현대의 예수파 가운데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국의 모 대형교회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말이죠. 이분이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거른 사건을 본문으로 취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아멘 떼창을 하던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파죠. 예수파. 기적 보여주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두 가지를 말할 때, 유대인처럼 기적 쫓는 거, 헬라인처럼 세상 지식 가운데서 구원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11절 말씀대로 이미 놓여진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쌓으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기초를 쌓더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기초다.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뭐겠어요? 예수라는 인자를 하느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기초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벌을 면케 되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것 영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영원 생명에 대해서는 시간적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윤리적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즉, 다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구원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구인가? 사람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교훈과 했었을 때이 하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훈은 닥트린, 교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 지식이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거나 아니면 종교라는 것이 되게 그렇지라고 하는 어떤 종교론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특정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그냥 이해해버리는 거.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이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우리가 쌓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를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섭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란 말이에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을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보통 철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상황의 인식을 지배한다. 어떤 특정 상황, 내 육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 흑암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흑암의 권세자인 그 사탄이 제시해놓은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법이나 제도나 윤리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에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만든 사탄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해치고 또 쓰러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것을 좇아 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대신 말씀 육신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각각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죠. 자기가 각각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죠. 자기가 각각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가서 보면 그 십자에 가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욕심과 정욕에 따른 삶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직접. 그리고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10절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각각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인칭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NIV에서는 someone els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라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각각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삶을 나누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우리는 누군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보면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납니다. 개역 개정에서 공적이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납니다 라는 거죠. 그에 따라 각 사람 자기들이 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날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표현을 이 불이라고 했을 거고요. 이런 flame, 어떤 불에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업적, 한 일,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검증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검증하실 건데, 우리가 보시자고요. 매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도 베풀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열심히 또 그 세리와 바리새인과의 비유에서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냔 말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죠. 독실한 기독교인들. 매우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그 일, what he has done. 그가 한 일 있잖아요. 그가 한 일. 그날의 그것을 밝히 비출 건데, 밝히 비추는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검증할 거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자가 되셔서, 검증하실 거라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당신이 산 일, 당신이 한 일, 당신의 삶의 성격, 그 성격을 검증하실 거래요. 누가? 신께서. 그렇죠? 재판관이 되셔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죠? 폐기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영과 육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까지라도 모두 벌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검토하실 거라는 거죠. 검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 무조건 시작해서도 안 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데나 발걸음을 떼면 안 된단 말이죠. 바르게 살아야 해요. 바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들도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들 노래를 통해서도 이미 이건 익숙하신 구절이에요.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막을 법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겠다는데,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겠다는데 막을 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가야 바른 신자다, 그것이 참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을 법이 없어요. 세상은요,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요즘에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막 변해서 후보자들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후보를 지명하고, 이 지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는데 뭐 몇몇 사람들의 결격 사유가 보여요. 뭐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에 잘못한 일들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전 정권보다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지지를 한다는 거죠. 지지를. 전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그 영화 같은 것을 보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대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이, 요즘 뭐 그렇죠. 폭력적인 영화도 많이 있고, 정말 끔찍한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런, 그 인간의 심성을 다룬 영화들도 좀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범죄를 모방한다라는 거죠. 그 모방까지 하면서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건, 그 영화에서 배우는 건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리는 우리 어른들에게서 배운다. 우리 어른들에게서. 이 어린들이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남을 짓밟고서라도 성공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전에 잘못한 것, 그것도 다 무마된다라는 거죠. 성공만 하면. 제가 지금 그 광준과의 성과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99%가 나왔대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그리고 그의 온유함이 얼마나 승했냐면 이 지상에서 아무도 그의 온유함보다 더 승한 온유함이 그보다 더 승한 사람이 없다라고 매우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무리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무리에게 전하고 무리를 인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모세예요. 그런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절대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모세도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 사람 사는 사회에선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지율이 나와선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반증인 거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추천한 사실, 권세자가 그런 사람을 추천한 사실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다수의 한국 사회의 어른들인 거죠. 그 어른들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그럼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원리를. 그래. 위장전입도 괜찮아. 위장전입도 괜찮아. 논문 표절도 괜찮아. 그리고 또, 그 여자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해버려도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수되고, 그래도 장관되고, 그래도 존경받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지하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일이 다 드러난다잖아요. 내가 한 일이 다 드러난대요. 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죠. The fruit of Holy Spirit is예요. 여기 아홉 가지가 쓰여 있지만 아홉 가지 종류가 하나는 할수 있고 하나는 못하고 이게 아니어서 단수란 말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쁨 누리는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른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할수 있다니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연합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사랑을 할수 있다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소망을 천국에다 두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루 더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왜 못해요? 그 기쁨을 왜못 누려요? 그와 같은 화평을 왜 성취하지 못합니까? 할수 있다니까요. 물론요, 우리 인간은 바울의 예를 제시해 놓은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도록 두 발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언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걸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한마디 덧붙여놓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가 놓여진 그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다툼이 버려져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툼이 버려져요. 자기의 정욕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정욕과 욕망이 물질만은 아니라니까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율법을 고집하는 거죠. 자기 율법을, 자기의 도덕률을 엄청나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기의 그런 육체에서 기원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요? 예,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를 놓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가 놓여진 그 사람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TV 같은 데를 보니까 유행이 조론이 유행이래요. 조론. 결혼을 졸업하는 거죠. 이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근사하죠. 말이 근사해요. 그거나 그거나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요, 그런 걸 결정했었을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 알아. 너희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알아. 충분히 알아. 왜?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죄를 짓잖아. 다 안다니까. 알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가지 말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련?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으련? 새 삶을 영위하지 않으련? 천국의 삶을 하루를 살아도 성취해 나가면서 살지 않으련?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론을 결정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는 삶을, 하느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면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 않으련? 그와 같은 삶이 기쁨의 삶이란다. 그와 같은 삶이 화평한 삶이란다. 그와 같은 삶이 긍휼을 성취해내는 삶이란다. 그와 같은 삶이 천국의 삶이란다.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절대선을 회복한 삶이란다. 그와 같은 삶이 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이란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가족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던져졌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거기에서 빛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4절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2절, 23절, 24절 읽어드렸잖아요.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뤘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뤘다. 그렇죠? 선지자와 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완성 complete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I complete it 한 거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라고 한 게 누구였죠?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 강도를 보고 율법에 자기 따는 율법적인 삶을 살겠다고 지나갔던 제사장, 지나갔던 레위인, 지나갔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이웃이 아니래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참 이웃이 아니라잖아요. 참 이웃이 아니라는 건 뭐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유대인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형국에 있다니까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사지로 내몰린 사람을 외면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면서 좋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도끼로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거기까지 심각하게 간 건 아닙니다. 다만 11절 다시 가볼게요.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기초를 놓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문제인 거죠. 이건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버려질 사람이죠. 현재까지는 아직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냥 찍혀서 불에 던지울 나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엑스퍼트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영어로는 엑스퍼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는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가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서는 아주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진 그 사람들, 다른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진 그 사람들은 설령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집을 지은 공적이, 그가 한 일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데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말을 해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4절에 15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 작품이 다 타버린대요. 열심히 인생을 경영해서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윤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타버리죠. 근데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없어요. 취소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 속을 나오는 듯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론을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 삶에 모순이 발생했어. 내 삶이 좀 트위스트리 됐어. 왜곡됐어. 내 삶에 부조리가 끼어들어왔어. 내 삶이 불의한 면을 보였어. 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불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취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쓸데없는 데에 인생을 많이 허비했냐고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시간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많은 그와 같은 무가치한 삶을 살았냐고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누어졌지만 이들을 모두 정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와 같은 것은 육에 속한 행동이었지 라고 비판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고린도 교인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진 그런 고린도 교인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진 교인은 자기 삶에 끼어들어온 그 부조리와 불의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외면하고 덮고 묻고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발견된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묻고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선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온 그 부조리와 불의, 왜곡,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묻고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샅샅이 조사하고 낱낱이 밝혀서 밝은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졌다라면 반드시 불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더불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선언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셔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설사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그 밖에 보석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나무와 풀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적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또 실천하고 경영해서 이런저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처롭게 그리고 간절하게 돌이켜라 하신 그 간절한 뜻을 받아 나는 다시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도 타락해서 세상이 하도 음란해서 세상이 하도 더러워서 한 발짝도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튼튼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 혹여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곳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러워지고 음란하여지고 악해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먼저 흩날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깃발을 보고 내가 온전히 저 천성 갈 때까지 이 삶의 여정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늘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날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그리하여 두 발로 스스로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작은 자교회 지금 이 시간 하늘 향해 고개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